있고 너가 점점 더 멀어져가 알았 난 매번 입을 열 때마다 너를 꼭 상처내곤 했으니까 화가 꼭 재채기처럼 튀어나와 모든 걸 망쳐버렸던 건 나 맘에도 없던 모진 말 대수롭지 않게 뱉었던 나 우리는 미치듯이 사랑하다 결국 지친 듯이 서로를 밀어내고 결판 짓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 비는 내리고 넌 어디로 가 바람만 보다 널 잡지 못한 내가 참 미워 싫어 내가 참 미워 얼굴이 희미해져 좋아했던 그 표정마저 가끔 네 말투 목소리 냄새까지 생각해보려 했으는데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생각나지도 않아 너가 그렇게 내 안에서 난 다 지워질까봐 사실 난 무서워 그냥 둬야겠지 맘에 가끔씩 그리운 밤에 정말로 보고 싶을 때는 혼자 어릴 적 사진처럼 혼자 잊고 지내다가 가끔씩 꺼내보는 건가 봐 난 왠지 네가 내일이면 다시 내게 올 거라 생각했나 봐 그게 이별이 아니라 착각했나 봐 비를 맞고 시계를 보니 새벽 시쯤 2시 넌 그렇게 멀어져가 나에 대한 미련 다 씻긴 듯이 비는 내리고 넌 어디로 가 바람만 보다 널 잡지 못한 네가 참 미워 싫어 내가 참 미워 싫어